지금일 순이야.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손의 날이야.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것 두렵기도